일본 뉴스 파헤치기. 네, 일본 뉴스 파헤치기 8회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오늘이 지금 일요일인데 5월 22일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밤 11시인데 내일 월요일인데 지금 제가 정신없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 5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5월이 너무 바빠요. 자식 많이 힘드냐? 형이 술 사줄까? 제가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인터넷 하면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근데 아무튼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검색어 1위가 백만송이 장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MBC에서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음악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검색어 1위를 찍었더라고요. 아, 저는 이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짜증도 나고 불편하고 싫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주변 친구들은 저 새끼 또 지랄한다 이러거든요.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래가 원래 그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노래잖아요. 저는 그 원래 일본에 그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일본에 와가지고 그 라트비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 라트비아 그 여잔데 뭐 이상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만났어요. 그냥 같은 외국인으로서 그 학생으로서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그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일본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심수봉 씨 버전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라트비아의 그 어떤 노래 그 컨테스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강변가요제 같은 뭐 가요제 이런 데에서 당선된, 그러니까 우승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근데 이게 그 라트비아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 멜로디가 좋잖아요. 멜로디가 좋으니까 이게 러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는 그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가사거든요. 약간 그 러시아의 비판적인 노래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백만송이 장미라는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 이런 걸로 바꿔버려요. 이게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80년대 이거를 또 번안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였거든요. 이게 카토 토키코라는 그런 어떤 여자가 번안을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도 번안해서 불렀긴 했는데, 근데 뭐 카토 토키코라는 여자가 불렀을 때그 버전이 가장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다 카토 토키코가 부른 줄 알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심수봉 씨가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심수봉 씨가 만든 노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일본 네티즌들은 가끔 심수봉 씨가 일본 노래를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역사를 모르는 일본의 바보들이죠. 원래는 라트비아 노래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소련이었잖아요. 그날 러시아가 그 소련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노래였죠. 근데 이 노래가 원래 그 제목인 그 마리냐가 준 소녀의 인생, 생명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마리냐가 준 소녀의 생명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라트비아 노래로 알려졌으면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부른 그 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게 노래가 그 러시아 민요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이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그 라트비아 친구가 그 카페에 같이 갔을 때그 알려줬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백만송이 장미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대요. 그게 왜냐면은 원래 원곡이 있잖아요. 원래 원곡은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리냐가 준 소녀의 뭐 인생, 생명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백만송이 장미로 이제 자기는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그뭐 몸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런데요. 이게 원래 라트비아가 겪고 있는 그런 핍박, 그 러시아로부터 겪고 있는 핍박, 그 식민지의 아픔 뭐 이런 거를 표현한 노래인데 굉장히 이제 로맨틱한 노래로 이제 사람들이 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당시 유명했으니까 러시아 버전으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라트비아는 뭐 조그만한 국가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시 한국은 러시아 노래를 들으면 빨갱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번안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이 노래를 알고 계셨던 한국분들은 대부분 일본어 버전으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렇죠. 누가 그 식민지를 겪고 있는 나라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래로 부르고 싶지 않죠. 특히 그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식민지 통치의 가해자 입장인 일본에서 식민지 고통을 표현한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네, 아무튼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로맨틱한 노래로 알려져 있었어요. 80년대.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뭐 90년대 말인가요? 2000년대 초인가요?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심수봉 씨가 이제 또 하필이면 러시아 버전을 또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러시아 버전을 물론 가사는 또 다르게 쓰셨지만은 그 버전으로 노래를 번안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는 저는 이제 한국어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 라트비아 친구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솔직히 저는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친구 만나기 전에는 전 러시아는 알았지만은 라트비아라는 나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뭐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슬픈 나라죠. 맨 그 러시아의 괴롭힘을 당하고 뭐 그런 건데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역사적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맥락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정작 우리는 라트비아의 원곡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그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그 나라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러시아 강대국이 그 전파한 그런 어떤 노래를 받아들이고 부르고 있죠. 그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퍼요. 근데 밥을 먹는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진짜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아 밥 먹다가 아 진짜 체할 뻔했어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왜 제가 싫어하는 노래가 그 하필이면 그때 나왔는지 지금 속이 많이 불편합니다. 소 하나 시킬 겸 더 얘기나 해볼게요. 원곡의 제목이 백만송이 장미가 아니라 마리냐가 준 소녀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녀의 생명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번역 같아요. 노래 내용이 대충 이래요. 마리냐라는 게 원래 라트비아 신화의 가장 위에 있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가 가장 그 대빵이잖아요. 신들 중에 가장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트비아에서는 그런 신이 마리냐예요. 마리냐가 라트비아 사람들한테 생명은 줬어요. 그냥 숨쉬고 움직이고 뭐 이럴 수 있는 생명은 줬는데 자유는 깜빡하고 주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노래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막 노래 중간중간에 뭐 보면은 막 러시아도 나와요. 러시아를 비은유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건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우리로 치자면은 이런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그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단군을 섬기는 뭐 그런 신앙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살 수 있도록 생명만 줬어요. 숨쉴 수 있도록 그런 생명만 주고 우리에게 자유는 깜빡하고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돼요. 평생 중국이랑 일본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이 노래가. 되게 슬프죠? 되게 슬픈 노래예요. 그 라트비아 사람들이 맨 그 러시아 사람들의 식민지로 살면서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라트비아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마리냐라는 그 우리의 신은 라트비아의 신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었지 정작 우리가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토대는 전혀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을 노예로 러시아의 노예로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노래예요. 또 이런 노래.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가 슬프죠. 멜로디가 이래서 슬픈 거예요. 뭐 남자가 뭐 여자를 그리워해가지고 뭐 백만송이 장미를 뭐 주려고 하는 뭐 이런 그지 같은 가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식민지적 아픔을 다룬 굉장히 슬픈 멜로디를 담은 울분에 찬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라트비아 사람들은 이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로 바뀌어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바꾼 거잖아요. 러시아 애들이 이 노래 가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한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막 울먹이더라고요. 나는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흥얼거렸는데 그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만송이 장미라고 우리 부르지만은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나라면은 이렇게 부를 순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물리안 행진곡이 그 일본 애들이 아 이 노래를 듣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막 투쟁가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노래 이런 노래를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한국의 5.18 때문에 만들어지고 퍼진 노래라는 걸 모르고 일본에서 만든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노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 가갖고 미국 가갖고 이물리안 행진곡을 들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선 되게 아름답다 막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환장하겠죠. 저 노래는 저런 노래가 아닌데 저 노래는 우리의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피와야 열망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남녀간의 사랑 노래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면 막 미치잖아요. 뭐 그럼 미치잖아요. 근데 라트비아 애들이 백만송이 장미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무슨 백만송이 장미야. 뭐 장미 얘기 있네. 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노래가 예전에 2000년도 초에 그 라트비아의 어떤 힙합 가수가 이 노래를 힙합으로 이제 장르를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직도 있거든요. 거기 이제 라트비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백만송이 장미가 아니라 마리냐가 죽은 소리와 생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막 부를 때, 그 따라 부를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뭐랄까. 자유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의 눈, 독재 타도를 위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눈, 뭐 이런 눈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따라 부를 때 그 눈이. 근데 이런 노래를 우리는 백만송이 장미로 알고 있는 거죠. 라트비아를 우리는 두 번 울린 거예요. 라트비아를 식민지 통치 받았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도 뭐 러시아에 있기 위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하여튼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그 자기네들이 이 울분을 토한 노래조차 러시아 노래로 알고 있고 따라 부르니까 힘없는 자의 서름을 제대로 겪고 있는 셈이죠. 아,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잠깐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라트비아를 이해해줘야 되는데 러시아를 이해하는 이런 입장. 이게 참 노래가 갖고 있는 이게 참 슬픔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제가 뭐 심수봉 씨를 뭐 비하하려는 거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뭐 제가 그 이 노래의 연원이나 뭐 이런 걸 알아봤을 때 굉장히 저는 슬펐어요. 슬퍼가지고 이 노래를 웬만하면 백만송이 장미로 듣고 싶지 않은 게 제 심정이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뭐 심수봉 씨를 비하하거나 이 노래를 뭐 부른 음악대장이라는 그런 사람을 제가 뭐 비하하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본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차라리 이 노래의 슬픈 역사를 몰랐으면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러시아에게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장미가 피겠죠. 백만송이 장미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지난 방송에서 급하게 녹음하느라고 몇 가지 좀 간과한 부분이랑 약간 정정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리고 또 피드백 지난 방송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걸 조금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메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그 공익광고협의회 같은 그런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구가 제가 AIG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AIG가 아니라 AC거든요. AIG는 보험회사 이름이고 AC예요. AC.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AIG가 아니라 AC. 제가 그 방송 다시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난 방송에 미쓰비시 자동차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그때도 급하게 녹음을 하느라고 조금 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몇 가지. 우선은 합병은 아니에요. 아직 합병은 아니고 닛산이 미쓰비시 자동차의 주식을 30% 정도 매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직 그 주식을 그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미쓰비시 자동차가 주식을 이제 3자 할당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넘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합병은 아니고 그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주식을 사는 그런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합병이라고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매수 금액 같은 것도 그러니까 30%만 사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계산을 할 때 30%를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쓰비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닛산이 뭐 3조 원 이상 이득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3조 원이 아니라 그걸 이제 30%만 산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득을 한 어느 정도 보냐면 한 1조 정도 보겠죠. 이제 3조는 너무 크다. 왜냐면은 그 미쓰비시 자동차를 전체를 매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혼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거를 제 말을 검증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방송을 다시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정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야? 넌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있잖니. 그리고 지난 방송 코멘트를 좀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업로드를 늦게 하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 팟캐스트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참 이게 업로드가 늦어질 일이 없을 텐데,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건 지금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 가지고, 취미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변명이 돼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제 이메일로 뭐 욕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코멘트에서 조금 거친 재촉,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러려니, 언젠가 올라오겠거니, 그냥 그 편안한 마인드로 그렇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성급해 하지 마시고, 화를 내지 마시고, 제 이메일로 욕좀 보내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욕좀 보내지 마세요. 그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건데, 취미가 더뭐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다급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만 지나가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5월만 지나가면, 5월만 지나가면은 어떻게서든 조금 시간이 좀덜 뺏기겠죠, 회사에.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멘트를 보면은 그 송혜교 씨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렸는데, 이거를 좀또 코멘트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CBC는 전범 기업이기 때문에 싫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이나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한 쾌감을 줬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뭐 감사 편지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뭐다그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잘못 엮인 그 실타래를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그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70년대, 60년대 그때 그걸 못하고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범 기업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전범 기업을 뭐 옹호하거나 뭐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 이게 분명히 청산하고 가야 될 우리의 역사의 어떤 지점인데, 이거를 박정희 정부 들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전범기업을 받아들였어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범기업을 그냥 무분별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 예를 들면은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 사실 포항제철 지을 때 미국이나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특히 그 세계은행, 거기서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철소를 만들려는 그런 제안을 거절했죠. 융자를 거부한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했던 게, 그러니까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을, 그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게 포항제철이잖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실패했으면 우리나라 진짜 아프리카의 진짜 저소득 국가에 필적되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완전히 그 도박이었거든요. 근데 그 도박을 박정희 정부가 한 거죠. 그 위안부 할머니한테 받아야 될 돈들, 그리고 미쓰비시나 뭐 이런 전범 기업들한테 받아야 될 돈들을 다 그거를 쏟아 부어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포항제철을 만들 기술을 누가 주겠어요? 아니, 미국에서 거절했는데,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다 거절했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 기술이랑 자본이랑 그런 걸다 누가 줬겠어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일본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대로 경제 개발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케네디 대통령도 막 박정희 대통령을 막 비웃고, 절대 안될 거다, 다른 나라에서도 막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막 외면하고 이러니까. 손 벌릴 때는 일본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에 신일본 제철을 찾아가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일관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 유럽이랑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는 다 거절을 했다. 그래서 지금 손 벌릴 때는 일본밖에 없다. 당시 일본 정부가 그 돈을 못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차관으로 제공해주는 거, 그돈 제공해주는 게 비료 공장 세우라고 주는 돈이었어요, 사실. 그 농업에 쓰라고. 한국은 빈곤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당장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 농업을 우선은 집중해라. 아,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농업으로 써라 이렇게 주는 그런 명목의 돈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박정희 정부의 그때 당시 박태준 씨가 신일본제철에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신일본제철이 일본 정부까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전범기업을 찾아가가지고 전범기업을 꿰가지고 좀 제철소 만들게, 니네들이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 신일본제철 그 전범기업이 일본 정부도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포항제철을 만들 수 있게 모든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금은 일본 정부가 대주고, 그리고 제철소를 지을 수 있게 신일본 제철이 기술을 제공해 준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범기업을 막 다 싫어하잖아요. 전범기업을 반대하고 불매운동하자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포항제철이 전범기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에서 철을 생산해가지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 아파트 뭐 건물 콘크리트 그 안에 있는 그 철근도 만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는 포항제철을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까지, 전범기업과 관계된 기업들을 망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장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포항제철소는 신일본 제철의 기술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신일본 제철의 기미츠 제철소와 쌍둥이라 불릴 만큼 구조가 똑같습니다. 포항제철을 부셔버려야겠네? 없애버려야겠네? 철은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하거든요. 근대화의 근간은 제철산업이에요. 제철소 없이는 산업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공업화, 산업화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한국은 포항제철을 전범기업의 도움으로 그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 그 산업화의 단물을 한국인들은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까지 전범기업의 그 도움으로 지금의 우리가 지금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일본 우익에서는 굉장히 이걸 공격을 해가요. 한국은 근대화를 일본의 도움,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면 전범기업의 도움으로 이뤘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 이제 와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일본을 계속 비판하고 뭐 계속 또 사과하라고 하고 뭐 자기네들이 뭐 필요할 때는 되게 막 매달리면서 기술 달라, 돈 달라 이렇게 뭐 매달렸으면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일본 욕하고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 우익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상케이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특집 뭐 기사 같은 거를 쭉 내면서 뭐 한국의 근대화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뭐 다 이런 얘기죠. 뭐 한국의 근대화는 뭐 박정희가 이뤘는데 그 박정희가 어떻게 그 근대화를 이뤘냐면은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루었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를 일본이 시켜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을 뭐 상케이 신문에서 뭐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이 박정희 정부는 그 전범 기업하고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게 또 겉으로는 이제 반공 반일 이거를 뭐 국시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하죠? 약간 그 반일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고취시키고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본 면이 있죠. 근데 뒤에서는 다 전범기업한테 뭐 뇌물 주고 아니면 뇌물 받고 그 다음에 전범기업의 도움으로 기업 세우고 다 이랬잖아요. 다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한국이. 사실 포스코가 사실 저는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범기업한테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죠. 국민들한테. 특히 그 일제시대 때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전범기업의 도움으로 큰,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 자본금으로 만든 포항제철이 어느 정도는 그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제 와서 전범기업이니까 나쁜 기업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고생을 시켰어. 그러니까 안 돼. 싫어. 나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한국의 근현대사도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범기업의 도움으로 큰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전범기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대화를 잃어버렸잖아요. 박정희 정부가 그렇게 진짜 이 역사를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한일 그 수교 맺을 때 확실히 이제 매듭을 짓고 과거사 다 청산해라,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배상해라 뭐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협력을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사과를 받으려고 이렇게 꼬인 거죠. 그 실타리가 꼬인 거예요 지금. 결국 협력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도움을 다 받고, 결국 포항제철을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 자동차한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지원도 받고, 토니도 사실 미쓰비시 자동차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고, 뭐 갤로퍼는 사실상 미쓰비시 자동차의 자동차고, 부품만 가져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판 게 갤로퍼잖아요. 파제로라는 유명한 자동차. 이거 뭐야, 뭐냔 말이야 이게. 진정해. 또 흥분한 단어. 아니 그럼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지금 불매운동을 벌여야 되나? 현대자동차의 갤로퍼 산 사람들 다 그 소각시켜버리고 폐차시켜버리고 이래야 되나? 갤로퍼가 미쓰비시 자동차의 그 파제로인데? 그리고 갤로퍼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다 현대를 통해가지고 미쓰비시 자동차에 로열티를 준 사람들이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논리를 진짜 확장시켜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범기업을 도와준 거잖아요.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 전범기업을 도와준 꼴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단순하게 갈 수 있었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특히 일본 우익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일본 우익 애들은 우익 애들 입장대로 할 말이 있어요. 니들 뭐 그때 뭐 다 외교협정 맺어가지고 다 없던 걸로 하자고 해놓고선 거기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업들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민간 교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너희 한국을 도와줬다. 그리고 너희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줬다. 포항제철도 만들고,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미쓰비시 자동차가 전수해주고, 그리고 뭐 다른 기업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 뭐 반도체, 도시바가 다 그것도 도와준 거잖아요. 도시바가 뭐 액정 만들 때는 샤프가 도와주고, LCD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기간 산업,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 산업들을 다 일본에서 도와줘가지고 발전이 된 거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 다 전범기업이네. 알고 보니까 다 전범기업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은 또 뭐야? 박정희 정부가 한 진짜 최악의 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이거를 되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린 게 그게 큰 죄예요. 그 삼성도 전범기업 도움받았고, 현대도 전범기업 도움받았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는 뭐 그 기업들도 다 버려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게 해주는 뭐 그런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모르면은 진짜 전범기업 아웃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는데, 솔직히 알면 알수록 복잡하게 꼬여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 양쪽 의 입장을 저는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국인의 입장, 그리고 일본인의 입장. 되게 복잡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도와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변하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박정희 정부가 지들 맘대로 해가지고 지들 맘대로 니들 끌어들여가지고 이들 이꼬라지로 만든 거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우리는 사과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 봐라. 피해자들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니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양쪽이 이렇게 대립하는 거야. 맨날 만나면은. 이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박정희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나라가 지금 한일 관계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범기업 아웃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배척하고 이러면은 뭐랄까, 우리한테 그 정서적 쾌감은 있겠죠. 저도 쾌감을 느꼈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이겠죠. 아,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근데 또 일본 애들이 또 이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국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애들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때 우리가 은혜를 좀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사 청산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인정을 할 수 없다. 일본이 뭐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를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사실 모르고 있는 사람도 더 많고. 아, 이러니까 뭐 양 국민의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전범기업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전범기업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 전범기업의 도움을 받은 한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예요. 박정희라는 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숙제죠 이게. 아,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전범 기업들이 다 사죄하고 뭐 이런 게 좋은 건데, 자기들은 다 이제 그 얘기가 한일 협정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은 그 사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정부에는 왜냐면은 일본 정부가 하지 말라고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한국 정부의 태도도 또 애매하고 이게 굉장히 또 터지지 않는 뇌관을 하나 또 심어준 셈이에요. 한일 관계. 과거는 용서하지 않지만은 뭐 협력해준 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때 협력해준 거 누가 뭐 도움을 달라고 했냐? 해가지고 매물차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현대차도 막 불매운동 해야 되고 삼성 반도체도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복잡합니다. 모든 게 세상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라리 중국 기업은 편해요. 중국은 편하죠. 역사관이 진짜 전범기업 노! 외쳐도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깨끗하거든요. 전범기업하고 관계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이제 뒤가 캥기고 이게 없거든요. 그렇게 중국 정부는 깨끗하게 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전범기업 노를 외쳐도 걔네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근대화를 걔네들 때문에 이룬 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걔네들한테 뭐 투자는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나라라는 걸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전범기업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냥 저는 단지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한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논의가 담론이 나와야 될 시점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일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본을 배척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60년대였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는 시대가 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튼 이 코멘트는 이 정도에서 피드백을 제가 드리도록 하죠. 굉장히 피드백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